You and me in the moonlight. 아, 별꽃 축제 열린 밤. 아, 파도 소리를 들고 춤을 추는 이 순간. 이 느낌 정말 딱이야.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. 짭짤한 공기처럼 이 순간의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. One, two, three, let's go. 저우주 위로 날아갈 때 춤추러가. Hey, let's dance the night away. 날아오를 듯 힘껏 뛰어 더 높이. 오늘이 마지막인 듯 소리 질러 더 멀리 쏟아지는 별빛과.